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영국의 런던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터리사 메이 수상에게 23일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리 영어 외무상은 영국의 런던에서 있은 테러 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보리스 존슨 외무상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